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로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께서 이렇게 주일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습니다. 정말 시온산에서 말씀하신 그 주께서 하나님이 영적인 시온에서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 우리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회장이 안내요. 한가요? 네. 네. 오늘 말씀은 깨어짐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봤더니 제가 2012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요? 그래요? 2012년에 한번 아무도 기억을 못할 줄 알았는데 한 명이 기억을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좀 이 말씀으로 이 말씀 약간 수정하고 또 또 더 세워서 오늘 또 함께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기 없는 사람은 없죠. 여러 종류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들 중에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뭐니 뭐니 해도 영적인 위기일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위기. 우리는 그러나 영적인 위기를 가장 치명적인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위기에 가장 치명적인 위기를 건강의 위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오면 그 전에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위기가 아닐 것만큼 뭔가 돈이 문제였고 뭐가 문제였고 저런 게 문제였지만 그냥 암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뭐 이러면 암입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전에 모든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 내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 문제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 문제가 이제 건강에 대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위기입니다. 영혼이 안전하지 않고 지금 영혼이 죄에 깊이 메어져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내가 이전까지 해왔던 모든 신앙의 생활들이 참된 것이 아니라 마치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해낼 만한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위기들 삶 가운데서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종류의 삶들을 살아내는 그런 어떤 위기들이 삶 가운데 그 가장 중요한 위기로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대부분 밖에서의 어떤 위험으로 온다기보다는 어떤 내적인 절망과 포기, 게으름 또는 서서히 식어져 버려서 싸늘해져 버리는 어떤 마음의 상태들 또는 엘리야 같이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른 뒤에 오는 공격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뭔가 이 사람 안에 어떤 큰 사역, 위대한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해놓은 다음에 오는 공허감 같은 게 올 수가 있어요. 공허감 같은 게.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사역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데 사역이 어떤 큰 사역들을 하다 보면 이게 균형이 흐트러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제자들이 흥분해서 오는 거죠.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귀신들이 다 떠나더이다 막 이러면서 되게 흥분하고 기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귀신들이 너희 말에 복종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에 우리의 존재를 걸고 우리의 정체성을 거는 어떤 그런 것들, 혹시 그렇지 않았어도 어떤 위대한 큰 어떤 영적 존재이나 사역들을 한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좀 어긋나서 좌절과 절망의 위험이 오기도 합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위기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어짐과 회복이라는 오늘 말씀 제목으로 이 깨어짐 가운데, 이 심각한 깨어짐 가운데 주께서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며 그 회복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의 필요는 무엇인가 함께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에필로그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에필로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약간 부록처럼 적혀져 있는 거죠. 우리 20장 31절 한번 볼까요?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것들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거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일곱 번의 자기선언, 신적 자기선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모모이다 이렇게 나는 모모이다 이게 일곱 번 말씀하시거든요. 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그리고 일곱 번의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요 나는이다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이 그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번역된 I am that I am 이런 거 있잖아. I am who I am 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I am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에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이 피조물과의 차이가 너무 크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뭐 나는 너희 아빠야 뭐 나는 이것을 지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하나님의 자기 설명은 나는 나다 이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나다 이러면 이제 맞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범위에서 나는 어디에서 뭐 어떻게 몇 년도에 어떻게 태어난 뭐뭐뭐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를 포함할 수 있는 어떤 범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포함할 수 있는 어떤 범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을 뭔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사실 정확한 설명은 그냥 나는 나다 이렇게 하시는 그 방법밖에 없고 그 나다라는 것의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일곱 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빛,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런 일곱 번의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것을 입증해내기 위한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렇게 딱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것들 기록했다. 이렇게 다 끝날 것 같은데 21절에 부록이 나타납니다. 이 부록은 이 부록에서 나오는 내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베드로의 회복과 요한의 죽음에 대한 두 메시지. 베드로는 회복될 것이고 요한도 죽을 것이다. 이거 베드로는 이렇게 회복됐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걔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데 이제 그 요한도 죽을 것이다라는 것들 죽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고 사역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띠로 묶어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그가 죽음을 어떻게 하나님 죽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이미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죽음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베드로라는 한 제자의 삶과 실패를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깨어짐과 회복의 내용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다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 명의 제자들, 약간 몇 명, 이렇게 네 명이 있었죠. 처음에는 네 명도 있고, 세 명도 있고, 두 명도 있는데, 네 명이라고 그러면 누가 있냐면, 뽑힌 네 명은 누가 있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네 명이 되고요. 그리고 세 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안드레가 빠지고 이렇게 세 명. 그 중에서 또 두 명을 뽑는다 그러면 누굴 뽑죠?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일을 두 명을 뽑으실 때는 베드로와 요한 니들이 가고 세 명이 갈 때는 거기에 야고보 껴서 가고 네 명이 갈 때는 거기서 안드레 껴서 가고 이렇게 사실 뭔가 구별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특별히 더 뭔가 비상한 체험들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변화산에서의 체험이죠. 주님께서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것을 본 제자들은 세 명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죠. 뭐 그러면 이게 차별이냐? 우리는 차별이라는 것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야 할 것들을 주지 않은 것들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각자의 재능에 따라 은사와 부르심대로 줄 것들을 주고 주지 않으실 것들을 안 주시는 것을 차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 지난주에 재능에 따라라는 말로 이야기했던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재능을 구별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셋 중에서도 사실 하나를 뽑으라고 해야 하면 베드로라고 할 만큼 베드로는 그냥 사람들이 수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둘까지 하면 베드로 요한인데 하나라고 하면 베드로죠. 셋 중에서 특별히 적어도 두 번 정도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주께 고백해야 할 것을 정말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께서 이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친히 해설해 주시기도 하셨던 사건입니다. 그게 뭐죠? 네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신나서 막 이렇게 엘리야라고도 하고 막 선지자 뭐 세례 요한 막 이렇게 선지자들 중에 하나 막 주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와 우리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니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죠. 우리는 뭐 똑같았는데 뭐 이런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바요나시므나 내가 보기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신적 계시를 통하여 그가 그 신앙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그 교회를 세운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한 번이 바로 그 장면에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게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또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서 제자들까지 또 가려는 주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려운 말씀을 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좋아했던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뿔뿔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에 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사실 베드로는 이런 신적인 고백을 통해서 뭔가 그 안에 있는 믿음들을 드러낸 사건들 그래서 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수제자로서의 어떤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승승장구했겠어요. 내가 최고야. 예수님이 나중에 메시아 되면 내가 분명히 오른편이야. 내가 영의정할 거야.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죠.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가 여태까지 쌓았던 모든 커리어들 자기가 쌓았던 모든 어떤 스펙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이 예수님 안에서의 메시아적 어떤 스펙들 이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만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실패와 비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겟세마네 언덕에서 무리들이 왔을 때 말고의 종 그 귀를 자를 만큼 담대했던 베드로. 칼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몽치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거기 보면 몽둥이 이게 몽치인데요. 몽둥이 이렇게 돼가지고 끝에 막 이렇게 철퇴같이 막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 밤에 횃불 들고 깜깜한 밤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횃불과 이걸 가지고 무수한 사람들이 거기에 왔는데 그 중에 칼을 가지고 그 중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를 만한 용기를 내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쵸? 전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쉬운 건 아니죠. 네. 물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혼나긴 했지만 예. 그러니까 여튼 그렇게 담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씩 조금씩 영적인 어떤 움츠러듦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광야의 해진 뒤에 추위가 점점 싸늘하게 그의 몸을 덮듯이 그의 영적인 마음은 계속 오그라들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계집종 하나를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자기를 정말 그렇게 계속 3년 반 동안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분 그분을 부인한 것이죠. 그분은 자기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자기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내가 밤새도록 허탕질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내렸더니 그물을 찢어질 만큼 얻는 어떤 그런 수확들 뭔가 어떤 그 막 닭살이 돋고 전율이 들 것 같은 어떤 그런 체험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어떤 띔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주께서 내가 고기 잡고 있었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와, 내 삶에 뭔가 물고기 잡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가치 있는 종류의 삶으로 나를 불러주신 거죠. 와, 그냥 이러고 살면 게 끝이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 오병이어의 어떤 사건들 계속 그분은 분명히 오병이어밖에 없었는데 나는 지금 이 만 명이 육박하는 사람들을 계속 먹이고 있는 어떤 그 중간에서의 어떤 그런 설렘들. 지금 베드로의 체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리를 오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무리를 걸었던 그 체험들. 비록 쓰러졌지만 비록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됐지만 처음에 그래도 몇 걸음 무리를 걸었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잖아요. 그럼 뭔가 그런 예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이런 아주 은밀하고 아주 간교한 질문들에 대하여 정말 하나도 주저함 없이 그 말들로 그들을 다 파하시고 정말 이렇게 멋지게 그들의 입을 함구시켰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냐면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게다가 마지막 부인의 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결박된 채로 사람들에 의하여 막 뺨 맞고 막 이러면서 얼굴이 퉁퉁 부었겠죠. 그렇게 막 끌고 다니셨던 그 예수님의 눈과 바로 마주치게 됐어요. 내가 그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저쪽에서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고 난 죽을지언정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은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베드로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했고 그리고 그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실패감과 좌절감과 절망감 그 전에 모든 아름다운 시간들 여튼 그것은 과거고 지금은 여튼 내가 그런 거예요. 네. 이게 그냥 슬피 우는 거죠. 네. 그냥 아, 이 그지 같은 인생 그지 같은 인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소망의 힌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의 출현을 아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에서 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겠어요? 본디오 빌라도한테 가야죠. 나 부활한다라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한테 먼저 딱 가요. 당연히 본디오 빌라도한테 가야지. 제자들한테 가봤자 뭐 하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한테 딱 가고, 예, 야, 진리가 뭐냐고? 나야, 나. 이렇게 막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예수님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예수님 눈을 가린 다음에 뭐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면서 선지자의 예언하라, 누가 너를 때렸느냐? 걔네들한테 가는 거죠. 야, 가서 너 네 이름 딱 얘기하면서 아무개, 야, 막 이렇게 한번 딱 속 시원하게 한번 쫙 하고 가보지 마라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제자들한테 보이시거나 그래 뭐 그러셨어도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자신의 부활의 영광을 아끼셨어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거죠. 제자들에게, 마리아에게 처음에 나타난 거 막달라 말, 너무나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붙잡으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실망하고 부활하신 후에 실망하고 실족했던 사람들 찾아다니시면서 지금 사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당시에 베드로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의 출현을 아끼셨는지를 베드로가 당시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활의 출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자기에게도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 지금 가룟유다는 지금 죽었어요. 가룟유다는 목매달아가지고 죽었고, 지금 그런데 베드로는 제자들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잠깐 없을 때, 베드로 잠깐 화장실 갔을 때,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 저 시키나 부인했다 막 이러면서 베드로 빼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셔서 여기 간데 베드로가 화장실 갔다 왔더니 예수님, 형, 예수님 왔다 가셨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셨을까 하면 바로 그 사건이 기억이 나겠죠. 그쵸?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당연히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그대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특별히 그 일에 대해서 무슨 그 앞전에 출연하셨을 때 그 앞전에 뭐 전체적으로 샬롬,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이렇게 같이 단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한편으로 그에게 그래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소망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사건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사건. 첫 번째는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 나타나가지고 도마 없었을 때 나타나시니까 도마가 내 손에 이거 넣어보기 전에 난 안 믿어 이렇게 했다가 예수께서 도마 있을 때 한번 나타나셨죠. 그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날 나타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일날 나타나시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봐라, 만져봐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세 번째로 그 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갈릴리에서 이들에게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작업을 오늘 본문에서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와 허물은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하나님 앞에 드린 잘못은 대충 인간 다 그런 거지, 뭐 좀 미안하긴 하고 좀 죄송한 마음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으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가 언급돼야,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정말 실제적인 고백과 회개와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종류의 범죄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의 모든 종류의 죄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는 추상적으로 합니다. 죄는 구체적으로 짓지만 회개는 추상적으로 하죠. 그러나 우리는 죄의 구체성만큼이나 회개도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에 대하여 내가 분명히 구체적인 범죄를 했다라면 그 범죄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결과의 구체적인 행동들, 그것들을 상쇄할 만한 구체적인 그 회개의 열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바 바로 그것이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이유는 그 죄를 여전히 사랑하는 육체적 본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완전히 밀어내는 것을 내 안에 그 죄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은근하게 그것을 얼버무리는 것으로 종교적인 위안도 얻으면서 그 죄를 버리지도 않는 이런 양다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분명한 행동들은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죄성의 이 근본적인 그 죄를 향한 집착과 애착의 문제를 이 잘라내고 찍어내야만 마치 주께서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해버리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고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네 눈을 뽑아버리라 라고 말했던 그 죄에 대한 그 태도 구체적으로 결연한 그 태도 그 태도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그 죄를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수족들 그 죄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영적인 수족들을 우리는 찍어서 잘라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대하여 죽여버리는 것이죠. 예. 죄죽임입니다. 수제자라고 날뛰고 수제자라고 뻐기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얘네들 다 떠나도 요것들 다 떠나도 예수님 저는 안 떠나요. 이렇게 좀 나빴잖아요. 그죠? 지만 안 떠나면 지만 안 떠난다 그러면 되지. 뭐 얘네들 다 떠나도 저는 안 떠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짐이 필요했던 어쩌면 이유였을 것입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세 번의 부인. 이것은 실수일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동료 제자들을 볼 면목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주님의 명령으로 갈릴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갈릴리의 보좌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갈릴리에서 보자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거기서 주님이 지상 명령을 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어부들아 니들 다 실패했어. 그냥 어부로 살아. 이런 니들 처음 살았던 거기로 와서 그냥 니들 거기서 고기나 잡어. 어떻게 한 놈도 믿음 지키는 놈이 하나도 없냐. 뭔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했을 때 갈릴리에서 주께서 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실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불구하고 아마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은 위축과 주눅이 되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니들에게 그전에 했던 거 다 끝이야. 니들하고 같이 못하겠어. 어쩜 그러냐. 아 진짜 신실하지 못하네. 니들하고 뭘 하겠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사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씀 안에 제자들이 기대했을지 모르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갈릴리로 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두 번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의심하는 제자도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같이 다 환각을 본 거 아닐까? 막 이런 종류의 무언가 있잖아요. 진짜 어떻게 살아나? 그리고 그분은 진짜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 된 것도 아니잖아.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는 나사로가 이렇게 확 해서 우리랑 똑같이 살았지만 예수님은 문이 닫힌 다락방에 확 들어오셨잖아.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셨잖아. 그게 살아나신 건가? 부활체에 대한 이해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튼 이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 만지면서도 오히려 의심할 만큼 그의 마음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주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찾아가지 않아요. 사실 한 번도 우리는 먼저 그분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분을 찾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찾는 겁니다. 사실 모든 상황의 반전의 키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킬 수 없었던 마음들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셨습니다. 베드로의 간구나 제자들의 절규에 응답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오셨습니다. 그냥 우리의 왕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간구하고 절규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의 종됨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을 한 거예요. 그게 뭐죠? 신음. 그냥 힘드니까 끙끙대고 신음했죠. 근데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압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근거는 은혜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들의 건강, 생각, 소유, 마음, 비바람을 막아주는 집, 가족, 눈과 팔과 다리, 세포의 움직임, 정서적으로 동요하지 않음, 이런 사실상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지금 이렇게 잠깐 이야기한 것들 이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공격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자, 죽지 말고 살아라 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주신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부유하게라고 만들어 놓은 주신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데 사용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라고 주신 입으로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특별히 아들을 주신 은혜라는 아들을 주신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서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고 오실 때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숯불과 생선과 빵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도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 양식을 준비 먼저 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는 아마도 그들이 함께했던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십자가 전에 바로 그 전의 사건, 최후의 만찬, 같이 모여서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 둘러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거죠. 그때 이 빵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언약의 피다 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이것을 계속 기억해라, 기념해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함께 먹었던 음식들,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던 베드로의 다짐까지도 사람들은 기억했을 것이고, 아 그때 가룟 유다에게 그 빵을 집어가지고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자기를 배반할 것에 대한 말씀이셨구나, 그때는 몰랐던 것도 깨달았을 것이고, 아 최후의 만찬이 그런 의미였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숯불은 추위에 지친 그들의 몸을 녹여주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 밤에 계속 그 바닷바람 맞으면서 있었으면 얼마나 몸이 차가워졌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숯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숯불을 해주셔서 거기에 이렇게 몸과 함께 마음도 녹아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숯불은 그들의 몸과 마음을 녹이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기능도 했을 것입니다. 누구였을까요? 예, 더 여러분 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그 숯불은 또 다른 기능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절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기억입니다. 그러면서도 지워지지 않는, 바로 주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을 쬐고 있을 때 그 숯불 앞에서 부인했던 예수님의 그 사건은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에서의 그 다짐, 최후의 만찬, 그리고 숯불 앞에서의 그 부인, 이것들을 다 기억나게 해요. 너가 최후의 만찬에서는 이런 다짐을 했지만 숯불 앞에서는 이런 부인을 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해결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전공법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전공법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없이 하신 것이죠. 마귀의 세력이 죽음으로 마귀의 세력을 가진 그 죽음의 영을 주께서 이기시는 것처럼 주님은 전공법으로 이 모든 고백과 부인을 다 그 앞에다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이 말하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해? 사랑해? 막 이렇게. 어? 그때 저주한 건 뭐야? 막 이렇게. 어? 그때 내 눈 쳐다보고 저주했던 거 뭐야? 어? 막 이렇게. 얘 반응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부인하고 저주했다.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그냥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러함에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물어보죠. 주께서. 또 한 번 고백하고 또 주께서 세 번째 물어보시니까 깊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근심이 되겠죠.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아, 난 정말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거 맞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람의 방법은 이전의 잘못들을 그냥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지워버리는 거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 나의 모든 실수와 너무 커다란 실패들, 그냥 뭐 대충 변명하고 변호하고 어쩔 수 없다, 엎질러진 물이다,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냥 잊고 살아가기 바라고 잊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족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은 문제가 해결된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은 이전의 모든 영광과 헌신을 파괴하는 삶이고 주님과 함께 지냈던 3년 반을 통째로 부정하는 삶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사건을 지우는 것은 단지 그 사건만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3년 반을 다 지워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간으로 그냥 갈릴리 어부로 나를 돌아가게 하는 그 사건이 그 숯불 앞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3년 반을 통째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바로 그 상황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주를 향한 모든 부인을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고백을 얻어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3년 전 그날과 너무도 같은 상황,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얻지 못했던 내 삶의 열매 없음, 내 인생에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껴졌던 바로 그 순간, 그러나 달라진 나의 마음, 3년 전에는 이럴 때 죄수 더럽게 없네 라고 하며 악독과 저주와 쓴뿌리를 올려냈지만 오늘 이 밤에는 이 빈 그물로 인하여 너무 주님이 그립고 너무 주님이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쩜 이렇게 갈릴리로 오고자 했는데 이 빈 그물은 어쩜 그렇게 그날과도 똑같은가. 그런데 베드로는 좀 달라졌던 거예요. 3년 반 전에는 어떤 갈릴리의 거친 어부가 욕과 쓴뿌리를 내고 아 오늘 재수 없는 밤이다. 아 이래가 좀 먹고나 살겠나 이렇게 했는데 3년 반이 지난 뒤에는 자기가 주님을 그리워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그리워지는 거죠. 자기가 주님을 보고 싶어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보고 싶고 주님이 생각나는 내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밤새 어떤 그 기억 때문에 안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너무 보고 싶었거든. 주님 그리웠거든. 3년 전하고는 되게 달랐거든. 그래서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회복의 말씀, 베드로야 다시 시작하자, 괜찮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긴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주께서 베드로를 지금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시는데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이후에 바울이 이야기할 것이지만 누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가? 바로 충성된 자입니다. 사역은 충성된 자에게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 주님을 지척에 두고도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넌 충성된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 믿는다. 이렇게. 내가 너 믿는다. 네가 나 부인했지만 그래 난 이걸로 이제 끝이다. 내가 너 믿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사역을 맡기시는 겁니다. 주께서 생명처럼 여기시는 그 주님의 백성. 주께서 맡기시는 가장 위대한 것이 뭐겠습니까? 주께서 맡기실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야, 10억 맡긴다. 100억 맡긴다. 그러면 큰 거 맡기는 거겠습니까? 아니다. 내 양을 먹여라. 주께서 가장 아끼시는 겁니다. 내 양을 치라. 주님의 가장 마음 중심에 있는 주께서 죽을 그것들을 위하여 그 양들을 위하여 죽어버리셨던 바로 그 가장 귀한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처음 제자로의 부르심은 뭔가 더 물론 십자가로 부르심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셔서 십자가로 부르셨지만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베드로는 아예 피할 수 없는 바로 그 죽음으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명백히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뭔가 분명히 어떤 고문과 어떤 살해의 죽음으로 다 그렇게 제자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외적으로요. 내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겠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십자가로 죽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분명히 사람들에게 잡아서 결박돼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할 때 사람 이 베드로가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그때 로마의 그 군인들은 아 됐다 이제 저 기독교 이단 내 수계의 수장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이제 이 종파는 무너진다. 그래 예수님을 부인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꺼낸 말은 내가 감히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우리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부탁이었고 베드로는 그렇게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사역자는 누군가? 사역을 맡기시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람입니다. 아, 나 그지구나. 아, 나 그지 같은 인생. 나한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깨진 마음들. 자기의 의의가 하나도 남아져 있지 않아요. 진짜 그지 같은 인생인 거. 자기를 바라보면, 와, 정말 나쁜 놈. 자기에게 무너져 버린 사람이죠. 우리는 실패 없이, 위기 없이,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열매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오직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이것들을 행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교만은 너무나 뿌리 깊어서 그가 승승장구하는 그의 사역, 그의 실패와 넘어짐이 없는 그런 사역들은 마치 그 사역을 자기가 하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역하는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실패, 깊은 마음의 어떤 깨뜨려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을 그냥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밑바닥. 아, 내가 이렇게까지 죄짓는 놈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까지 나쁘고 더러운 놈이구나. 라는 그런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역 가운데 내가 어떤 놈인지를 계속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밑바닥에서부터 알기 시작을 했죠. 스데반을 죽이는 살기 등등했던 그의 모습. 인생의 어둠이 몰려왔을 때 주님께 열정적으로 헌신했고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집종 같은 한 아이, 여자아이, 어린 한 아이도 두려워서 그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어이없음. 예. 와, 황당하지 않아요? 정말 사람이요? 진짜 황당해요. 누가 베드로가 그 귀신을 쫓고 와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때 그 조그만 여자아이 하나, 이 살렘이쯤 나이 되지 않았을까요? 살렘이나 뭐 한 뭐 예루쯤 나이 되는 여자아이가 그렇게 같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하고 오히려 이런 여자아이 하나의 그 말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그 예수님을 부인할지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이가 없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완전한 실패에서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바로 그 사람. 아, 내 안에 신뢰할 것이 전혀 없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안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의 양을 맡기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실패하지 않은 놈에게는 맡길 수 없다, 깨져보지 않은 놈에게는 맡길 수 없다, 완전히 부셔져서 가루가 돼보지 않은 놈에게는 맡길 수 없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에게 내 양을 맡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나의 아주 깊은 좌절과 절망에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됐어요, 제가 뭐 주님 사랑하겠어요. 주님,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너무 초라하고 이 사랑이 너무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 그래도 사랑하는 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주께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회복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고 아예 제자 공동체에서 떠나버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행동을 했다라면 평소 베드로의 성격으로 봐서는 부끄러워서라도 그 공동체에서 떠나서 그냥 혼자 갈릴리로 돌아갈 만한 혈기의 사람이 사실 베드로죠. 네. 그냥 베드로가 그런 짓을 했으면 아마 같이 그 동생들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막 니들은 다 부인하더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얘들은 아무도 부인 안 했는데 그냥 떠나가고 도망갔을 뿐이죠. 그러나 저는 부인했어요. 거기에 근데 제가 이게 있는다라는 거, 그 공동체에 남아있다라는 거,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욥처럼 그 욥이 그 마귀가 욥을 청구했던 것처럼 사단이 베드로를 청구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사단에게 그것을 허용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천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이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뭔가 청구할 만한 뭔가 또 요구할 만한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것들을 간구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 얻어내신 것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뭔가 청원입니다. 합당한 법적 청원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중보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았고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객관적인 성취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뤄놓으신 이 위대한 모든 영적인 복을 성령을 통하여 적용하는 것 사이에 다리는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사역이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구속한 것을 성령을 통하여 성취하시는데 이 베드로의 회복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인한 것이기에 이 베드로의 회복은 비단 베드로의 것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바로 우리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준아 기준아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너희를 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누구야 누구야 사단이 너를 그렇게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방탕하고 그런 패역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예수를 부인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죽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서 뭐 예수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일어나 떠나가서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죽어버릴 인생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도하고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회복은 우리의 회복을 보증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바로 그 2000년 전에 그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 우리에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숯불 앞에서의 모든 잘못들을 그 최후의 만찬 주일마다의 성찬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그러함에도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떡을 먹고 주께서 주시는 그 피를 마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로 일어나는 힘을 우리는 성찬 때마다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주일마다 우리에게 만찬을 이렇게 베푸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심도 베드로의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직임으로서 직분으로서 베드로처럼 목양으로서의 목자로 부르심을 갖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구제하고 챙겨주며 남을 나보다 더 좋게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바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따라야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그 깨어진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시면서 우리의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아멘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소명을 위해 제자로서의 급진적인 순종들 제자로서의 순종은 항상 급진적인 순종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만한 순종은 제자로서의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로서의 그런 순종들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럼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